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착한 마음 시에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붕어 있으며 돌멩이 위에 걸터 앉아 그곳에 쉬어가리라. 이 땅에 흙냄새 나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아, 오늘 밤도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안겨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 그대의 정든 품으로 그대의 정든 품으로.